정치학의 기본적인 목적, 아주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적인 좋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넘겨서 1095A의 15. 이제 아주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카테고리에 놓여 있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학이 추구한다고 지적했던 좋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행위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좋음들 중 최상의 것은 무엇인지를 논의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대중들과 교양 있는 사람들 모두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좋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 히라보로 거기 돼 있는데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다이모니아. 예, 기억해 둡시다. 행복. 지난번에 제가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그랬을 때 기쁨을 갖다 제가 해피니스라고 말했죠. 그 해피니스의 히라보가 에우다이모니아입니다. 프랑스어 교육학생 잘 외우나? 나중에 에우다이모니아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에우다이모니아. 그러니까 잘 사는 것과 잘 행위하는 것을 행복하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에우다이모니아, 행복이다. 그리고 그런데 또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잘 사는 것, 잘 행위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이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행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잘 사는 것, 잘 행위하는 것, 이것을 따져서 묻는 학문이 되겠죠.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나 정치학이나 모두 다.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 잘 살려면은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이 잘 행위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도 좋고 뭐 어쩌고 하는데 어쨌든 잘 사는 것, 잘 행위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근데 잘 한다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가령 이런 예를 한번 들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잠깐 여기를 보세요. 그는 달리기를 잘한다. 그 다음에 그는 피리를 잘 분다. 그 다음에 그는 교육을 잘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지금 잘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1번, 자, 맨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는 달리기를 잘한다를 1번, 피리를 잘 분다가 2번, 그는 교육을 잘한다가 3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그는 잘 산다 라는 말 한번 넣어보면 되겠죠.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그는 잘 산다. 잘 산다 해도 되고 잘 살 줄 안다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잘 산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모두 다 잘 산다, 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4번 그는 잘 산다, 요거는 조금 제쳐두고 요거는 일단 논외로 치고 1번, 2번, 3번에 들어가 있는 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짐작하고 있죠? 짐작 안 돼요? 짐작 안 돼? 고개를 깨웃하신 양반, 짐작 안 돼요? 고개를 숙여요, 또 이제. 이분은 머리 뒤로 바짝 묶은 분. 헤어스타일이 이상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 알겠어요? 아니, 다른지는 몰라도 어쨌든 좀 다르다는 건 짐작이 가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예. 피리라는 단어. 저기, 독일에서 활동했던 음악가 윤희상 선생이 만든 작품 중에, 뭐, 뭐 클라리넷을 위한 피리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피리라는 말을 한국어로 한대. 피리. 근데 그는 달리기를 잘한다. 이건 뭐냐? 그는 달리기를 잘한다. 내 몸뚱아리 가지고 하는 거죠. 일단 자기 혼자만 하면 돼. 자기 혼자만. 막 달리고 싶어. 그러면 일단 달리면 돼. 누가 왜 달리니? 신경 쓰지 마. 달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기를 잘 하게 되면 자기 몸뚱아리를 잘 관리하면 돼요. 몸을 잘 쓰면 돼요. 자기 혼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전적으로 자기 혼자 잘할 일이에요. 폴리스에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달리기를 잘해야 한다. 이럴 필요 없어. 폴리스에서 사는 사람들의 미덕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2번. 피리를 잘 군다. 그는 피리를 잘 군다. 이렇게 말할 때는. 피리라는 악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피리를 잘 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 걸려 있어. 뭘 잘 하려면. 쟤 굉장히 저 잘하네. 피리 잘 부네. 이렇게 말할 때. 피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 피리에 대해서 아주 잘 알 뿐만 아니라 피리에 대한 능란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달리기를 잘한다보다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차원. 그런데 3번 그는 교육을 잘한다. 그는 교육을 잘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 교육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교육은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하는 거죠. 사자를 조련하는 조련사도 교육이라고 말하지 말고 여기서 뭐 얼룩말을 기르는 서커스단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즉 이거는 자기 관계적 자기만 관계하는 행위라면 이거는 대상 관계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사람, 즉 타자, 타인, 관계적인 잘한다는 것은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달리기를 잘했어. 막 달리기를 엄청 해서 잘해요. 잘하든 말든 내 몸에 관련된 거예요. 끼치는 영향이 나에게밖에 없어. 피리, 잘 불든 못 불든 피리를 망가뜨리든 어쨌든 피리가 망가질 뿐이에요. 근데 교육은. 잘 못하면 여럿 다치죠. 그치? 우리가 그러잖아요. 쟤 어떻게 배워먹은 놈이 저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 교육을 잘 못 받은 거야. Well educated. 그죠? 잘 안 된 거야. 달리 말하면 영어로 쓰면 Well educated. 잘 배운 이 말이에요. 근데 잘 배웠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교육을 잘한다는 게 단순히 사람들을 잘 주물럭주물럭 하고 막 통제를 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품의 씨앗을 발견해서 그것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격려하고 피드백을 주고 체크해주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전 인격적인 활동 전체를 통틀어서 교육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피리를 잘 부는 것 같고는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죠. 즉 피리를 잘 분다 그러면 아 저 사람 저쯤 하면 잘 분다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명료하게 객관적으로 있어.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을 잘한다라고 하는 요 말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느냐? 도덕적인 윤리학적 가치 판단이 깔려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개봉한 지가 오래된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넘버 3라는 영화 있잖아요. 조폭들 나온 영화. 거기 보면은 그 함석균과 하는 사람이 그 새로 조폭 신입 당원들을 걔네들 인턴 사원 교육 가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한석규 어디 가냐? 그러니까, 지금 인턴 사원 교육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건물 지하 주차장에 그 애들한테 칼 들려주고, 자, 찔러! 돌려! 뭐 이렇게 시키고 있다고. 교육을 잘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조폭들 인턴 사원 교육하는 게 지금 교육을 잘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피리를 잘 분다 보다도 못해요. 차라리 피리 잘 부는 사람 피리 들면, 그런 기분이라도 좋아. 교육을 잘하는 게 아니죠. 도덕적 가치 판단이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잘 산다.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잘 사는 것과 잘 행위하는 것 이렇게 말했을 때 벌써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할 때는 이게 돈이 많아가지고 펑펑 쓰면서 뭐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아니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 교육받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웰빙이에요. 웰빙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후로 웰빙 음식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웰빙 음식은 그저 내 몸에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것에 불과해. 근데 원래 웰빙이라고 하는 말은 빙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번역가 존재예요. 존재. 좋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잘 삶. 이게 요걸 우리말로 옮기면은 잘 삶이에요. 잘 삶. 도덕적으로 잘 산다. 웰빙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 맨 마지막 구절이 뭐냐? 이승에서나 여러분들이 이런 학문을 익히면 우리 살아있을 때나 죽은 다음에나 잘 살게 될 걸세 라고 끝나요. 플라톤의 국가가. 국가의 맨 마지막이. 히라버는 일리아스에서 그랬죠. 분노를 노래하소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나온다고 그랬죠. 플라톤의 국가의 히라버 어순으로 따지면 맨 나중에 나오는 단어가 잘 살게 라는 단어가 딱 될 걸세 잘 살게 이쯤 돼 있어요. 어순이. 그래서 그게 플라톤의 국가의 주제는 한마디로 뭐냐?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잘 삶. 웰빙이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코마 자기 스승 20년이나 배웠잖아. 스승에게 그걸 배워온 거야. 잘 산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플라톤 스승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도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하고 마찬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잘 사는 것, 잘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논의를 하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봐서 잘 사는 게 뭐고 못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고 예를 들어서 거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1095B에 17쯤 되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로 치면은 20페이지에 예.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그러니까는 1095B의 17행에 그런 까닭에 그들은 향락적인 삶을 좋아하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삶의 유형은 세 가지인데 지금 막 이야기한 삶, 즉 향락적인 삶 그리고 정치적인 삶 그리고 관조적인 삶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웰빙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삶을 어떤 삶을 나누느냐? 향락적인 삶, 정치적인 삶, 관조적인 삶 요 세 가지가 있다. 향락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에 짐승들의 삶이야 다름을 선택함으로써 완전히 노예와 다름없음을 보여주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향락적인 삶이라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짐승의 삶이요 노예의 삶이야. 반면 교양 있는 사람이나 실천적인 사람은 명예를 선택한다. 대개 이것이 정치적 삶의 목적이니까 명예로운 삶이 정치적인 삶의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의 유형은 관조적 삶인데 이것은 나중에 검토하자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1096A의 4행에 보면은 나중에 검토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그건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하자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합시다 할 수는 없고 그죠? 석학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리스토텔레스 정도만 돼도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이 정도만. 아우 저는요 이 철학책들 이렇게 보다 보면 한없이 참 내가 깜냥도 안 되는데 이 업을 나섰나 이런 생각이 들어. 제가 해결 철학을 전공했잖아요. 집에 우리 집에 해결 전집이 이렇게 있어. 주어 캄프 출판사에서 나온 20권짜리. 그 다음에 마이너 출판사에서 새로 나오는 것도 있어. 그 옆에 피테 전집, 그 옆에 쉘링 전집, 그 옆에 칸트 전집, 그 옆에 내 루소 전집. 이렇게 있어요. 촤악, 갈리마르에서 나온 루소 전집 하나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걸 다 보고 앉아있으면, 아휴. 저걸 다 읽고 죽기도 어려울 세상에 저걸 쓴 놈들은 뭐냐 이렇게 가마득해.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명훈 선배님, 이명훈 선생님, 그분이 아리스토텔레스 전공하셨거든요. 그분도 하는 얘기야. 제가 형 아리스토텔레스는 해겔보다도 책이 많잖아. 그러게. 그 양반 충청도 대전분이고 말이 좀 그러게 이렇게 아주 까마득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나중이지 뭐 이때다 하고. 그래서 정치적 삶은 명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명예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려주는 거죠. 벌써 명예가 탁 나왔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어떤 학문이고 그것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삶이 정치적 삶인데 여러분들 우리 요즘에는 정치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경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죠. 정치적인 분이에요. 이렇게 회사에서 정치적인 분 있어요? 없어요?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분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그렇죠. 그렇게 회사에서 정말 고지고대로 이야기하고 딱 이렇게 진솔한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직장생활을 좀 하신 선배님들이 오셔서 가령 뭐 강요 씨 그렇게 정치적이지 못해서야 이 험한 세상 살 수 있겠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배님 그럼 정치적인 게 뭡니까? 그럼 일단 술을 한 잔 사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묻기 전에 선배님 제가 오늘 한 잔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치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네? 뭐, 순진하게. 정치적인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답답한 사람 보게나? 네. 정치적이지 못하겠으니. 그리고 다 간단 말이죠. 그럼 이 정치적이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뭘 정치적이야? 비정치는 정치의 반대말인 거고, 뭘 정치는 아예 정치 근처에도 못 간 거지. 뭘 정치적이야? non-political. 그러니까. 있잖아요. 영원히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단어를 봅시다. 이런 단어들도 non-political. 그러니까 정치적인 국가는 무관한. 뭘 정치적인.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쓰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치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경멸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죠. Politically correct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너무나 정치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줄여서 PC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PC 그러길래 퍼스널 컴퓨터의 약자인 줄 알았는데 politically correct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선배님, 정치적인 선배님 말씀해 보세요. 굉장히 정치적이죠, 이 선배님. 아니에요? non-political이? 그러면 선배님으로서 같이 다니면 안 돼요. 저렇게 정치를 모르는 분하고 회사 생활 같이 하면 다 진급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아주 정치적인 이가 있었어요. 경영기획실장이라고. 아주 정치적이야. 그래서 이제 저를 아껴주시던 사장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눈꼴이 시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놈을 이제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명퇴를 했는데, 이 사람이 딱 이제 항상 그 사람들이 프랭클린 플래너를 들고 다니잖아. 프랭클린 플래너를 딱 들어가서, 강 부장님, 잠깐 회의실로. 우리는 또 프랭클린 플래너를 안 들어. PDA야, 우리는 PDA. 근데 무슨 얘기를 할지 내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항상 정치적인데 몸에 배 있어. 어깨를 펴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도 그죠? 정치적인 사람들은 어깨를 펴고 의자에 앉는 법이 없어. 회의실에서도 언제 높은 사람이 올지 모르겠는데 항상 어깨를 다소곳하게. 정치적인 분들은 그래요. 맞죠? 요새 맞죠? 나는 언제나 어깨를 사내는 명예롭게 딱 쉬고 어깨를 펴고 습관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상무인데 그 사람이 상무가 부장 좀 보자 하는데 딱 앉았는데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강부장한테 상무가 업무 지시를 받는 듯한 분위기가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제 잘릴 것 같은 예감이 딱 있었기 때문에 거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의자 뒤에다 손을 딱 하나 얹고 말씀하시죠. PD 딱 들고 그랬더니 자리를 좀 뺄까 합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진작 하셔야지 나도 먹여 살리는 처자식이 있는데 그래서 화를 막 내는 척했지. 굉장히 뭐 죄송하지만 계속 이렇게 샤프로 이게 프랭클린에 뭘 적는 척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정치적인 거야. 폴리티컬 코렉트가 무슨 뜻입니까? 정치적 흥정에 의해서. 네. 정치적으로 올바른,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령 미국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 흑인과 백인 사이에 갈등이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흑인들 군데군데서 억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폴리티컬 코렉트하게 발언하지 못한 거야. 정치적으로 올바른 그러면 뒤에 숨어 있는 어떤 것을 그러니까 흑막을 숨기고 정치적으로 그냥 이렇게 번드르르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폴리티컬 코렉트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정치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치적 삶의 목적은 뭐냐? 명예다. 명예는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의 명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혼자서 들판에서 잘난 척하는 명예가 아니라 반드시 폴리스라고 하는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었죠. 그게 명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폴리스를 벗어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정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즉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를 아까 이제 PD를 잘 본다, 달리기를 잘한다 이걸 잘한다는 말을 갖다가 다른 단어로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달리기에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PD를 잘 본다는 PD에 탁월하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교육을 잘한다는 그 사람은 교육에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치적인 삶에서 정치적으로 잘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정치적인 삶을 탁월하게 누릴 줄 안다. 그 말이지 않겠어요? 즉, 뭔가를 잘 한다라고 하는 것, 즉, 탁월함. 그 탁월함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 것은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되는데, 제 2권을 펴세요. 제 2권. 거기에 보면 탁월성에는 두 종류가 있다. 탁월성 그러니까 왠지 그 뭐죠? 저기 캐슬 같죠? 탁월이란 말에 성자를 좀 붙이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번역하신 분들의 노고를 결코 낮추어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감이 좀 그렇죠. 탁월함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이분들 여러분들 이거 번역 한쪽도 못해요. 영어로 된 것도 그러니까 이게 비난하지 마십시다. 오역이 아니에요. 지적 탁월함이요 다른 하나는 성격적 탁월함이다. 사골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잘 살려면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 근데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종류가 있다. 하나가 지적인 탁월함이고 또 하나가 성격적 탁월함이다. 그럼 둘 다 잘해야 행복해지겠죠? 둘 다 잘해야. 그런데 성격, 지적 탁월함은 그 기원과 성장을 주로 가르침에 두고 있다. 배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단박에 깨우칠 수 없다. 그런데 반면에 성격적 탁월성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습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부터 이제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 좋은 습관을 길들이자. 지난번에 따님을 출가하신 어머니한테 제가 좋은 습관 얘기했잖아요. 출가시킨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바로 이 습관 얘기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나온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제2고부터 습관, 이런 이유로 성격을 이루는 에토스도, 에토스라는 말이 성격을 가리키는 말인데 습관을 의미하는 에토스로부터 조금만 변형이 얻어진 것이다. 단어가 똑같네요. 똑같지 않죠? 앞에 나오는 에토스는 이자 위에 뭐가 짝대기 하나 그어져 있잖아요. 예,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성격적 탁월성 중 어떤 것도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면 분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날이면 날마다 갈고 닦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죠. 즉 훌륭한 폴리스의 시민이 되면 그 사람은 정치적인 또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 쟤는 사주를 보니까 훌륭한 폴리스의 시민이 되겠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본성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야. 본성적으로 그런 것은 습관을 들일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돌은 본성적으로 아래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에 위로 움직이도록 습관을 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례가 좀 왠지 찌질한 좀 뭐 사자 이런 얘기 내가 나는 그런 사자가 풀을 먹을 수 없다 이런 사례라도 좀 들어주면 좋을 텐데 너무 당연한 사례를 드니까 이게 석학의 저서인지가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가 이게 니코마코스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읽을 때마다 가끔 드는 생각 이 사람의 사례가 너무 황당해요. 습관 뭐 돌한테 습관이야. 돌아 위로 움직이렴 이렇게 말한다는구요. 돌아버리겠네. 만번을 위로 던져 습관을 들이래도 만번을 해본 모양인데요 이 양반이 만번을. 근데 이게 알 수 없어. 갑자기 돌이 만 1번째 올라가버려. 그게 또 귀나브 한계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게 그 귀나브 한계라고. 그 까만 백조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불을 아래로 움직이게끔 습관을 줄일 수도 없는 일이면 이 불장난까지. 다음에 오줌 싸려고 이렇게. 그런데 성격적 탁월성들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거기 습관을 통해 완성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적 탁월성은 이제 습관을 통해 완성시킨다. 지금 제2권부터 나오는 얘기가 지금 다 성격적 탁월성을 어떻게 완성시키는가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자발성, 비자발성, 이제 3권에 가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요. 제가 지금 여기 탁월함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가 지적인 탁월함이고 하나가 성격적 탁월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적인 탁월함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뭘 알아야 뭐 고치든지 하지 않겠어요? 자, 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처럼 세상에 바보가 없잖아. 그래 본 적 있죠? 그저 뭐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머리만 깨져. 저 안 돼.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해야지. 나 선생 필요 없어. 인생 독학이야. 응? 막 이런 가라 막 연필 깎아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 돼. 지적으로 알아야 돼.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139A 즉 이 책으로는 제6권 1139A를 펴보세요. 제6권 올바른 이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숙제가 지금 슬슬 숙제를 하기 위해서 참조한 부분들이 슬슬 나오고 있을 겁니다. 1139A에 보면 우리는 영혼의 탁월성을 둘로 나누어 한쪽은 성격의 탁월성이고 다른 한쪽은 사유의 탁월성이라고 했다. 아까 이제 지식의 탁월성이 했잖아요. 그래서 했다. 자, 앞에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을 때 쭉 넘겨보면은 1139B의 15, 이 책으로는 3장 학문적 인식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지식을 갖다가 4수로 나눕니다. 찾으셨죠? 네. 네. 눈이 좀 크신 분이 더 못 찾으시네. 네. 그러니까 거기 봅시다. 저기 누군가 저기 자네 이름 창현군. 읽어봐.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큰 소리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참을 인식하는 품성 상태들에 대해 논해보자. 영혼이 그것에 의해 긍정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참을 인식하게 되는 것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자. 이것들은 기회. 첫째, 기회. 둘째, 학문적 인식. 두 번째, 학문적 인식. 셋째, 실천적 지혜. 실천적 지혜. 그 다음에 철학적 지혜 그리고 직관적 지성이다. 네, 그래서 몇 개? 다섯 개. 내가 네 개라고 그랬어요? 네. 지난번에 아 바보같이 당했다. 어쩜 좋아. 내가 미쳤나봐요. 시험도 봤는데 이거 박사 반납이 하겠네. 철학과 입학시험 볼 때 다 서가지고 봤는데 어쨌든 자 그거 읽어봅시다. 그래가지고 막 한계를 어떻게 없애느라고 전국에 있는 니코마코스 인력 다 가져다가 하나씩 지웁시다. 자 읽어봅시다. 테크네. 자 큰 소리로 테크네. 테크네. 에피스테메. 에피스테메. 프로네시스. 프로네시스. 소피아. 소피아. 누스. 누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히프랩시스 독사 추측과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에 의해서는 허위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논의하지 않겠죠. 근데 특히 그 독사라고 되어 있는 거 DOXA 독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짓 생각이죠. 거짓 생각, 의견. 자, 그러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회가 뭔가? 한번 이창현 군 앞에 있는 양반 고개 들어보세요. 숙제하셨어요? 네. 네. 지금부터 이제 숙제를 안 한 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손가락을 양정인 군 숙제 안 했어? 자네 학생이야? 이게 내가 다섯 가지 이거 헷갈려가지고. 여쭤보고 다시 하려고. 맨 땅에 헤딩 안 하려고. 어. 자, 기회가 뭡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기회가 나름대로. 이 책을 보고 정리했어요? 처음에 이 다섯 가지인 줄 알았다가. 네. 아, 미안해요. 아, 계속 그렇게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박사 만나고 그랬잖아요, 지금. 기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창현군? 아, 얘기해봐. 아, 자네는 갈수록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기회는 제작적 지식으로 제작자마다 그 방식이 다르며 예를 하나 들어서 4x4를 제작하는 경우 제작 자체가 아니라 그 물리적 타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나올 실천적 지혜에서의 그 행위와는 그 구분이 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없어 지금. 4x4 용도에 대해서만 지금 잔뜩 생각하고 봅시다. 1140A의 13행. 그것들의 원리가 제작자에게 있으며 제작되는 것에 있지는 않는 것들 중 무엇이 생겨나고 궁구하고 고안하는 것에 관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작이라고 하는 것,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핵심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은 제작과 행위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제작과 행위는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기회는 잡히는 대로 있잖아요. 기회는 제작과 관계할 뿐이고 행위는 관계하지 않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읽지 말고 어떻게 다른가? 내림동군 얘기해봐. 기회와 실천적 지혜는 인간적인 좋음에 관계해서 이성을 가지고 행위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행위할 수 있는. 제작은 이성을 동반해서 무엇인가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풍성한. 알기 쉽게 얘기해봐. 일단 기본은 잡았으니까. 둘 다 이성을 동반하는 건 동일하지만.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떤 원리가 나오지. 액티버티는 액티버티야, 둘 다. 뭘 만든다. 무슨 짓을 한다, 그런 게. 액티버티는 액티니까. 활동은 활동인데, 그래서 다 활동은 사람 머릿속에서 그 활동의 원리가 나오죠? 그건 됐어. 거기까지 공통적이야. 그런데. 기회는 어떤 인간적인 도움이나 목적이 없이 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아까 이제 창현군이 만들어 4x4 강목을 만들었어. 근데 그 강목을 만들었는데 그 강목 안에 나의 그런 목적이 완전히 스며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거야. 그냥 그게 제작. 기술로 만들어진 것. 이 사람이. 가령, 행위는? 행위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앞서 말했던 인간적인 조언과 관계되어 있는. 관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행동을 보고 뭘 알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가령, 창현군이 4x4 강목을 만들어 놨어. 야, 이 강목을 보니까 이창현 씨 인간성을 알겠네. 이런 말 할 수 없어. 그쵸? 그 강목은 이미 딱 만들어진 순간 그 강목대로의 독립적인 실체성을 획득해. 그것 자체로서. 그것을 가지고 뭐 성격이 좋아 보이네, 나빠 보이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야. 그 사람의 심성 상태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정교하게, 기술적으로 훌륭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령 우리가 예전에 그,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황우석 사건 있잖아요. 그 황우석 사건 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 그 젓가락 기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주 흉흉한 기술이야. 말 그대로 테크놀로지죠. 테크놀로지죠. 근데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인간성이 좋은데 나쁜데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즉, 가치 판단과는 무관한? 그렇게. 제작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실천적 지혜는? 실천적 지혜. 조경문구 숙제에서? 네. 네, 실천적 지혜는? 실천적 지혜는 좋음에 대한 알입니다. 네? 뭐라고? 실천적 지혜는 좋음에 대한 알입니다. 좋음에 대한 말입니다. 네. 어떤 좋음? 인간적인 좋음. 인간적인 좋음. 그쵸? 그러니까, 거기 봅시다. 전체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유익한지를 잘 숙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유익한지를 숙고한다. 그런데 이거는 또 학문적 인식이 좀 이따 나오니까 이거는 인간에게 좋은 것과 인간에게 나쁜 것에 관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실천적 지혜라는 건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이 학문적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공동체에서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 이것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건 바로 이 실천적 지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학에 저기 뒤에 나오는 에피스테미 학문적 인식처럼 증명이 안 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어. 1 더하기 1은 2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실천적 지혜를 얻는 방법은 뭐냐? 날마다 습관을 길러내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이게. 저 사람은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나쁘게 말하면 그 상황을 잘 모면하는 임기응변의 재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본래적인 의미로 따진다면은 인간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좋은 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힘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천적 지혜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두어야 돼요. 삶의 이 나중에 이제 앞쪽으로 가서 다시 이제 2권으로 우리가 갈 때 그 탁월함에 있어서 행위에서의 탁월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 실천적, 성격적 탁월함, 이런 거 할 때, 실천적 지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관적 지성 누우스는 뭡니까? 누우스는. 누우스는. 누우스. 이건 맨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네. 누우스에 뭐예요? 누우스. 누우스. 병건 씨. 누우스. 누우스. 몰라? 누우스가 뭐예요? 여기 보면. 근호군, 이근호군 얘기. 근호 씨. 누우스. 몰라? 자, 누우스, 누우스에 대해서 누가 이해한 대로. 창현군, 쩝쩝거리지 말고 말을 해. 직관적 지성은 원리 그 자체를, 원래 학문적 인식부터 해야지. 어우, 그래? 학문적 인식부터 그럼 다 해버리겠다는 얘기야? 좋아, 학문적 인식 해봐요. 학문적 인식은 원리로부터 도출한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태네. 그러니까, 물에 쓰는 점은 100도, 1 더하기 1은 2 같은. 과학적이고 엄밀하고 증명이 가능하고 확실한 지식이 학문적 인식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론적인 증명이 가능한 것. 네.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것. 네. 그렇게 말을 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너 이런 것도 모르냐? 너 바보 아니야? 다시 설명해 줄게. 해서 끝까지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것. 그런데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저는 그렇게 안 살랍니다. 너 바보 아니야?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이게 안 되죠? 그죠? 그 실천적 지혜는 증명이 안 돼. 아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설득할 때 또는 선생이 학생에게 뭐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러더라. 그렇게밖에 말 못하잖아. 그 실천해온 삶 속에서 얻은 거다. 그러면 그러죠. 어린 사람들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사람은 다 자기의 시대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미쳐버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안 그러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고전의 효용이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그렇게 안 나왔더라. 네가 살아봤자 시대를 얼마나 살았다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증명해낸 적이 있어. 이렇게 실천적 지혜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론적 지혜는 즉 학문적 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2 더하기 1은 3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밑에가 아니 시대가 다릅니다. 2 더하기 1은 지금 4인 시대예요. 이렇게 이거 누가 말 안 해. 이거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증명할 수 있는 지식. 그것이 시간과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그런 걸 속된 말로 말빨이 먹힌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디서나 요새는 사람들이 말할 때 철학자들이 하는 말은 저거 뜬구름 잡는 얘기다. 학문적으로 인식이 안 된다. 증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요새는 누가? 사회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말빨을 세우는 시대가 된 거라.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경제학자들을 초빙해서 강연을 듣는 거야. 철학자는 도서관에 있고. 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실천적 지혜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천적 지혜라. 실천적 지혜. 자, 학문적 인식은 그런 거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직관적 지성은, 아까 학문적 인식은 원리에서부터 도출한 보편적인 지식이고, 직관적 지성은 원리 그 자체를 알아내는 지식인데, 그러니까 이 영역 자체는 학문적 인식하고 마찬가지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념상 옳은 지식인데, 그러니까 세팅상 옳은 지식인데 논증은 불가능한. 논증은 불가능한. 아, 그러니까 말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지금 흔히 직관적 지성 누우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제일 원리를 파악하는 힘 이렇게 배워요. 그렇게 하세요. 제일 원리를 파악하는 힘. 근데 이 제일 원리가 뭐냐? 가령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는 학문적 인식이죠. 제일 원리가 아니죠. 제일 원리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 세계는 가령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이 세계는 궁극적으로 선함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 이 세계는 움직여 간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증명 안 돼. 또는 누가 1 더하기는 2라 이게 어떻게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이 사람아 누구나 다 너도 알잖아 나도 알잖아 최후의 1위는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도 알고 있어. 인류 모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는 다 이것에 수긍할 것이라고 우리 전제하고 이 이론적인 탐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제일 원리라. 그러니까 제일 원리를 파악하는 힘 이게 누수인데 제일 원리가 무엇인지는 사실 형이상학적으로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학문적인 인식이 아니야. 어찌 보면 이거는 신화과 같은 거죠. 설명이 잘 안 되지. 그 다음에 철학적 지혜는 뭐예요? 소피아? 네 개인 줄 알고. 그것만 했어? 자, 네 개 중에 소피아가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해 보세요. 소피아? 철학적 지혜는 뭡니까? 여임동군 얘기해 봐. 철학적 지혜. 철학적 지혜는 학문적 인식과 직관적 지성이 합쳐진 것으로 아하 잘난 척 하는 거지 이제 응. 학문적 인식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이다 아 학문적 인식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이다 어디서 인용했지? 데커 쪽수로 말해봐요 이제 1, 4일 A에 17행 그쵸? 책으로 치면 214페이지 거기 봅시다 17, 18 거기 지혜로운 사람은 원리로부터 도출된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원리들 자체에 대해서도 참되게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지혜는 이 지혜는 지금 철학적 지혜 소피아를 말합니다 직관적 지성과 학문적 인식 즉 누스와 에피스테메가 합쳐진 것일 터이며 가장 영예로운 것들에 대한 최정점의 학문적 인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영 그러니까 소피아는 제일 원리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일 원리의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학문적인 인식까지도 합한 것. 말 그대로 소피아죠. 소피아라는 게 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 대개 다 소피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소피아에 대해서 소피아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필리아 더하기 소피아 합해서 필로소피아 철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학문적 인식, 그 다음에 소피아 철학적 지혜, 그 다음에 기혜, 실천적 지혜, 누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기 아까 저 학문적 지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실천적인 행위의 영역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실천적 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넘겨서 1141B의 9. 이 책으로는 216페이지. 1141B의 9. 거기 보면, 실천적 지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실천적 지혜는 인간적인 조음에 관계하며 숙고가 가능한 것에 관계한다. 그 다음에 한 문단 또 내려와서 실천적 지혜는 보편적인 것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들까지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실천적 지혜는 실천적인 것인데 실천 혹은 행위는 개별적인 것들에 관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실천적 지혜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가 여기 반드시 갖춰야 될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는 먼저 원리적으로 인간적인 조음에 관계하고 숙고가 가능한 것에 관계한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인간적인 조음, 그 다음에 보편적인 것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상황에서 착한 행위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렵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좋은데 무능해. 네? 무능은 악을 그가 무능 사람은 착해. 근데 그 착함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착함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른다면 결국에는 폐해를 끼쳐놓을 수도 있잖아. 그것까지 할 수 있어야지 그게 프로네시스인 거라. 많은 것이 요구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저 착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렇다고 악해져란 뜻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 훌륭함이라는 말을 해요. 훌륭함,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할 때, 착한 도덕적인 인간적인 좋음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도 알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실천하기까지 하는 사람, 이런 걸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주 원리적인 정의죠. 데피니션이죠. 훌륭함. 그러니까 바로 실천적인 지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인간적인 좋음이란 건 당연한 거고 보편적인 것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들까지도 관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좀 구자분한 사례를 한번 봅니다. 누군가가 연한 고기가 소화도 잘 되고, 아, 이런, 없이 사셨나, 이 양반에 대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것들이 연한 고기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홍어 먹으면 되지 뭐. 요새 홍어 싸다더라. 건강을 산출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조류 고기가 이거 새 참새 잡아먹는 놈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건강을 산출해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연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야, 연한 고기가 몸에 좋대. 근데 먹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말고기 그 짜글짜글한 걸 먹고 있어. 이거 괜찮네.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천적인 지혜는 실천적이다. 이거 동호반복인 것 같지만 실천적 지혜는 프로네시스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행위를 규정하기까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프로네시스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는 용례를 알겠죠. 저 사람 진짜 수학에는 천재야. 그런데 연한 고기를 골라낼 줄 모르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뷰티풀 마인드인가요?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 러셀인가 걔 이름이? 러셀. 그 사람은 난 관심 없고 제니퍼 코넬리가 나오잖아요 그 영화에. 아, 영화 보기 불편해, 그런 영화들은. 이렇게, 러셀 크로 나오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손으로 막으면서 보려니까, DVD를 볼 때 이렇게 막으면서 봐야 되거든요. 제니퍼 코넬리가 최고라.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영화 아세요? 거기 보면 그, 데보라. 어린 시절에 데보라. 뒤 창고에서 춤추는, 발레 추는 데보라. 그 아이가 바로 제니퍼 코넬리예요. 그때부터 제가 쟤를 키워야겠다. 실천적, 촤악! 그저 우리는 학문적인 인식뿐이지 제가 뭐 제니퍼 코넬을 키울 수는 없고 거기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수학에는 천재인데 학문적 인식은 최고지. 그러니까 학문적 인식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수학을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게. 그 다음에 누스 그러면 신학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그거. 테크네는 테크놀로지. 그런데 소피아는 불가능한 그 거짓말이야. 소피아 없어. 여러분들 소피아 없어요.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냥 폼 잡기용이에요. 소피아 없어. 아니 누스와 학문적 인식을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대개 신학자들은 학문적 인식이 없기 마련이고 그죠? 학문적 인식이 풍부하신 분들은 신이 어디 계세요? 뭐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의 특징이 이거예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의 특징이 즉 고대 학문의 특징이 뭐냐? 뭔가 초월적 세계에 있는 것을 제일 원리를 삼고 그것에 근거한 학문적 인식을 추구한다는 거죠. 근대인들은 이거 얘기 안 하잖아. 그런데 이제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딱히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뭐 생활의 달인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도 없잖아. 프로판 가스통을 잘 돌리시는 분이라든가 낙원 떡집의 아주머니를 떠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원숙한 경지에 이른 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읽게 되는 공자님 같은 양반들. 나이 70이 되니까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위해도 도에 어긋남이 없더라.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바로 프로네시스가 이제 우리가 쩔었다고 하는 경우지 몸에. 쭉 짜면 프로네시스야. 막. 몸에서 프로네시스 한 몸이 되는 거야. 이런 분들은 학문적 시경 2편 3절이잖아. 주역을 그렇게 읽었고 또 춘추 역사책도 쓰셨고 이제 학문도 다 했어. 그 다음에는 실천적 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기르는 거죠. 그런 분들. 그래서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사람을 갖춘 사람을 떠올린다 그러면 딱히 특정 직업군이라든가 이런 게 떠오르질 않아. 떠오르질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결국엔 정치적인 삶이 완성된다고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 이 폴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예? 마음 내키는 대로 행위해도 도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오른쪽으로 30행을 보면은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혜라는 이름을 갖는 것이다. 실천적 지혜의 다른 부분들 중 하나는 가정경제이며 둘째는 입법이며 셋째는 정치술이고 정치술은 다시 심의적인 것과 사법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실천적 지혜, 제가 이제 말하자면 실천적 지혜 학교가 있어요. 프로네시스 스쿨 교장, 이제 선생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창균이 이제 왔어. 선생님, 강 선생님, 여기 프로네시스 스쿨입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앞으로 프로네시스를 좀 익혀볼까 합니다. 여기 배우는 과목이 뭡니까? 가정경제 입법 정치술이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아리스토텔레스 친절하죠? 큰 덩어리 얘기하고 쪼개서 얘기해주고 요 세 가지가 말하자면 프로네시스를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하위 분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성격적 탁월함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성격적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에 의해서 진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제2권부터 합니다. 제2권. 습관, 이제 길러가는 실천적 지혜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기를 것인가 이걸 합니다. 오늘 숙제를 제가 4개라고 해서 잘못 알려줬으니까 숙제를 다음 시간까지 다시 해오기로 하겠습니다. 네.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할 수 없어요. 제가 아주 까마득히 착각했어. 이거를 시험을 봐도 수십 번을 반 시험인데 까마득히 착하게 다음 시간까지 다시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오고 다음 시간에 숙제를 두 개 해와야 돼요. 3주째 숙제 내야 되니까 일단 이게 학문적 지식의 다섯 가지 종류 이거 하고 다음 시간에 제2권부터 제가 읽는다고 했죠. 이제 슬슬 읽고 나신 다음에 그 하루만 읽어요. 이거부터 슬슬 읽은 다음에 저기 어디까지 읽으면 되냐면 대체로 가서 2권부터 5권까지 아리스토텔레스 제2권부터 5권까지 슬슬 읽어요. 읽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관조적 삶은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나중에 얘기합시다. 관조적 삶은 4주째 이제 관조적 삶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2권부터 읽은 다음에 어떻게 뭘 숙제를 해오시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가? A4용지 반매.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 그러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이런 거 말하는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알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할머니가 아니지만, 노파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좋은 습관을,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가? 이게 반드시 소변을 보고 손을 씻는 습관,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적 좋음에 관련되는 습관이죠. 오늘 배웠어. 좋은 습관이란 말하면 이제 그런 뜻인지 알죠? 그것에 관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것. 그러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써야겠죠. 그냥 원리적으로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 나온 것을 원리적으로 추려서 적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건 밝히진 않아도 자기의 삶, 자기의 구체적인 삶.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배웠으면 여러분들 이거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원리가 이거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원리가 이거구나.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좋은 습관, 이 원리에 근거해서 지금 내가 2009년 한국에서 살고 있는 가령 35살의 직장인이 웰빙 하려면 어떤 습관을 길러야겠는가? 이걸 써야 된다는 거지. 실천적인 대답을. 그렇게 해서 테이프 용지 판매를 써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걸 평생을 지켜갈 만한 하나의 삶의 지침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양종인 군 알아들었어? 자네 쓸 수 있겠어? 벌써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질문에, 아니, 내 숙제의 그 요구 사항을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어? 이런 사람은 확인해야 돼. 어떻게 이해했어? 빨리 말해봐. 이거 봐. 불안해. 2009년 한국사회 대학생으로서. 2009년 한국사회 대학생? 한국사회 살아가는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공부를. 이거 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는 지금 테크네야. 대전제가 뭐야?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적인 좋음에 관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즉, 올바른 삶, 좋은 삶을 알잖아. 그것을 향해 가려면 내가 지금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쓰란 말이죠. 가령 나는 이런 편벽된 습관이 있다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야지. 뭐 욱하는 성질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단 다 반성을 해야 돼. 많이 생각해봐야 돼, 많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예 이제 많이 사신 분들은 안 쓰셔도 돼요. 응? 많이 사신 분들은 안 쓰셔도 돼. 뭐 그냥 이렇게 예? 어머니 같은 게 뭐 한 줄만 쓰셔도 제가 뭐 이제 뭘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써줘도 돼. 뭐 자식들 다 출가시킨 마당에 뭐를 내가 뭐 아니면 아예 그냥 점 하나만 딱 찍어오셔도 돼. 점 하나만. 나는 마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뜻으로 점 하나만 딱 찍으셔도 돼. 괜찮아. 제가 봐드립니다. 어쨌든 봐드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관뚜껑에 못 지라는 그 순간까지 그냥 갈고 닦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인문학의 정신이니까 쓰세요. 그래서 딱 정리를 하는 거야. F용지 판매로. 실존적 고백을 하는 거지 자기가. 이게 되게 중요해. 실존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책 좀 사봐. 그리고 자네. 자, 다음 주에 보십시다.